된다면 행복하게 해줄게. 바라만 봐도 가슴 떨리는 그런 사랑만 할게. 너와 같은 생각을 하고 너와 닮은 꿈 꾸고 하나만 줘도 가슴 설레는 그런 사랑만 할게. 세상을 다 뒤져 만난 사람 하늘이 내게 준 선물. 이 세상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랑만 현실 앞에 가끔씩 무너지지만 서로의 가슴 기대며 살자. 한평생을 살자. 너와 생각을 하고 너와 닮은 꿈 꾸고 하나만 줘도 가슴 설레는 그런 사랑만 할게. 세상을 다 뒤져 만난 사람 하늘이 내게 준 선물. 세상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랑만 남겨줄게. 살면서 우린 현실 앞에 가끔씩 무너지지만 서로의 가슴 기대 너무 고마워. 다음 세상에도 또 만나자. 널 다시 사랑해.